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건송이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 보건부문 우수상이 수여되었습니다. 보건부문 우수상이 스리랑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 제69차 회의에서 5일 우리나라 보건대표단 단장인 장준상 보건송 부상에게 전달되었습니다.